싫어 하고서 집에 돌아가는 길 집에 돌아가는 길 yeah. 아쉬웠던 무대 아쉬웠던 것들 사소한 얘기를 나누다 얘기를 나눴다 어쩌다 말해본 어제 새벽 속 나의 상상 주제를 얘기로 시간은 흐르면서 잠든 시간은 5시 14분부터 같은 꿈을 꾸며 미소 지었네 아마도 평생 선물을 지어준 이 날 그래 이게 행복이야 임마 꿀같은 추억을 준 허니타임이야 난 행복해 노래할 수 있기에 나의 슬픔과 기쁨 나눌 수 있기에 앞에 있지 않아도 느낄 수 있는 온기에 오늘도 편히 눈을 감아 I know you're there